막연하게 커 나는 숨이 차 복잡해진 마음 숨을 내쉰다 오늘 모실 수는 없었어 나 관객들의 표정은 어땠던가 그래도 행복해 난 이런 내가 됐어 누군가 소리 지르게 만들 수가 있었어 작아지지 않은 영웅들을 품에 안고 아직도 downtown 빈무대에 섰을 때 downtown 빈무대에 섰을 때 괜한 공허함에 난 겁을 내 복잡한 감정 속에서 삶의 사선 위에서 근실이 난 더 무딘 척을 해 처음도 아닌데 익숙해질 법한데 숨기려 해도 그게 안돼 텅 빈 무대가 식어갈 때쯤 등객석을 뒤로 하네 지금 나 위로하네 완벽한 세상은 없다고 자신에게 말해 나 점점 날 비워가네 언제까지 내 거예요 순 없어 큰 박수가 제가 이런 내게 말을 해 뻔뻔히 네 목소리를 높여 더 멀리 영원한 관객은 없대도 난 노래할 거야 오늘의 나로 영원하고파 영원히 소년이고 싶어 나 아! Forever we are young 나리는 꽃잎이 사이로 헤매어 달린 내 미러 Forever we are young 넘어져 다치고 아파도 끝없이 달리 내 꿈을 향해 나리는 꽃잎들 사이로 헤매어 달린 내 힘으로 Forever we are young 넘어져 다치고 아파도 끝없이 달린 내 꿈을 향해 Forever